제1조선 학교들에 대한 일본 문도과학성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정지 통지의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효고현 집회가 최근 일본 고베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효고조선학원과 1조우호 효고현민의 회의 공동주체로 진행된 집회에는 교원들과 동포, 학부모, 일본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조선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사, 민족교육 차별 정책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문부과학성에 보내는 항의문이 낭독됐습니다.